9월 8일 목요일. 사람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지만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유대인을 향한 그분의 언약, 즉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맡기신 사명과 약속에 우리가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억조차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지키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호. 어떤 목적도 불의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한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단호히 꾸짖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 즉 하나님의 용서를 과소평가하고 신뢰하지 못해 자신의 공로로 의를 인정받으려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방패삼아 방종적인 삶을 용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의 의가 우리 삶의 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만 다해 내 영혼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어서 주의 이름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묵상 에세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저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국제신학연구소에서 속한 교회음악연구원에서 교회음악을 성경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때 한참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 연구했는데 뉴에이지 음악의 배후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뉴에이지 운동과 연계된 힌두이즘을 비롯해 초월적 종교와 사상들에 관한 책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 초월적 믿음, 구원, 묵상, 영성 등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이나 삼위일체 같은 기독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흉내낸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참 진리를 확실히 만나지 못하면 쉽게 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과 연계된 타 종교의 사상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다른 결론을 맺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인간들의 사상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사람의 수많은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의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용운의 말씀을 살아내라. 한절 묵상.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할 기회를 가졌고 진리를 연구할 기회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진리를 그대로 실천해야 할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 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을 기회와 특전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맡은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합리화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